Ya ves que venero tu imagen divina, tu párvula boca que siento tan niña me enseñó a pecar. Piensa en mí. Cuando llores, también piensa en mí.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sin ti. Piensa en mí cuánto sufras, cuánto llores también. Piensa en mí.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sin ti. ¿Annyeonghaseyo?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자, FM 영화 음악이 보내드리는 마음이 맑아지는 시. 오늘 그 세 번째로 이성복 시인의 편지 연작 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글 여러분께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곡은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이창우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창우 씨 학교 도서관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곡, 공부하시고 오셔서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하이힐 중에서 비엔자 앤 미, 나를 생각하세요 보내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의 여름 특집, 여러분 이틀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어제 그제 FM, MBC FM을 이끌어가는 DJ와 PD들이 나와서 나의 최고의 영화, 내 인생의 영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름 특집은

네가 또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 리쉬 레귤라. 어휴,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액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액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액센트 현대자동차. 우리 영화 구미호 중에서 천년사랑으로 FM영화음악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에 나는 나다 라는 구호들 많이 들으시죠? 뭐 CF니 여기저기서 X세대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나는 나다 그래도 그 친구들 다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르는 것,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그런 면에서 나이는 X세대라고 할 순 없지만 뭐랄까요, 정말 독특한 연기 세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생김새도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는,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순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생기셨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독고영재씨 오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과찬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 연기도 개성이 강한 연기를 했지만 생김새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자, 이 구미호 요즘에 최근에 개봉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구미호에서 맡고 있는 역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런 역할 처음 해봤는데 그 좀 덜 떨어진 저승사자예요. 우리가 저승사자로는 고정관념이 무섭고 무슨 네. 검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얼굴이 아주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사람하고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얼굴에 이제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찍힌 납관 같이. 근데 난 69번 이제 납관을 찍고 있는데 구묘를 잡으러 이 지구에 와가지고 노상 당하죠 구묘한테. 그러니까 원래 네. 내가 이 구미호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원래 그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 배정 받고 번호가 96호가 네. 가야 되는데 69가 내려온 거죠. 69호가 행정 네. 잘못으로 해서 그런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쫓아다니다가 수없이 당하고 네. 그러다 결국엔 나중에는 잡게 되죠. 잡게 네. 되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제 많은 걸 겪게 되죠. 이제 네.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심도 갖게 되고 네. 어떤 게 진짜 사랑인가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좀 코믹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저승사자의 그 역도 참 독특한 역이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촬영하면서 힘들지 예, 않으셨어요? 그거 신세대들이 요새 입는 옷 있잖아요. 뭐 반바지서부터 네. 네. 무슨 그런 걸 다 입어봤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옷들이 재밌어 보이니까 네. 그런 옷을 주로 이제 입게 됐고 또 행동하는 건 역시 또 귀에 뭐 귀걸이까지 붙이고 머리 모양도 여러 가지로 바꾸고. 그런데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인간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이것저것 접하다가 특히 껌을 아주 신기하게 여기면서 껌을 계속 씹으시잖아요. 도대체 몇 통이나 씹으셨어요? 촬영하시면서. 그러니까 평상시 카메라 앞에서 12, 13개가 기본으로 집어넣으니까 네. 씻다 보면 한 10분 지나면 단물이 빠지잖아요. 네. 저도 맛이 없어요. 씻다 보면 막 네. 이만 아프고 네. 그러면 이제 또 버리고 또 한 열몇 개 갖다 까서 또 씻고 이런 식으로 하루 우리가 밤새고 촬영할 때 보통 한 60개 정도, 60, 70개 정도 아마 씹었을 이제 거예요. 이제 껌만 보면 식물이 다 나겠네요. 괜찮던데요, 근데 그 후에도 그렇게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네. 재미있어요. 아니 뭐 천부 연기잖아요. 자신의 역에 그대로 몰입하는. 자, 오늘 독고영재 씨와 함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함께 얘기해보는 순서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는 영화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 항상 이렇게 뭐 누가 기억나는 영화, 뭐 기억나는 음악, 뭐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 카사블랑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험프리 보가 되어주는. 험프리 보가 네.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아버님이 저는 그 연기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독고성 씨 아주 유명한 대배우셨죠. 아버님하고 똑같이 내가 영화를 해서 배우가 된다면은 물론 가능성은 그 당시 없었지만은 네. 저 사람 같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이 이제 좀 들어서 성인 돼가지고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를 또 빌려다 보고 역시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옛날 카사블랑카 그 노란 그 이태리판 그 테이프 저게 있어요 그 판넬이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네. 해놓은 게 있는데 포스터가 근데 그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그게 그 카사블랑카 포스터 중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나온 건 그거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사진인데. 그림으로 전부 그린 건데 그것만 보면 그게 50 몇 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험프리 보가드가. 근데 저거 비슷해요 또. 동무는 이미지가. 정말 그렇네요. 예,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도 다 인정해요. 후배들 오고 네. 모르면 어? 진짜로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렇게 뭐 형 나이 좀 먹으면 비슷하겠네 그래요. 네.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외모가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연기를 한다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잊을 수 없는 영화. 네. 예, 카사블랑카 중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하죠. 둘리 윌슨이 부릅니다. As Time Goes By. 'Kisses till the kiss, a sign is just a sign.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meet, they both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illed with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is man,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the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You know, it's so sweet to know that you and I could always be lovers, no matter what. And I should always love you. And things other people say would not matter to me at all. And when two lovers swoon,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man must have his mate.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서울 서초구 방배사동의 신진호 씨, 대전 내동의 서효원 씨, 하이틀의 손지훈 씨, 그리고 잠실의 조재훈 씨가 헤어진 정의에게 띄우는 As Time Goes By였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 중에서 둘리 윌슨이 불렀고요. 자, 내 인생의 영화, 영화배우 독고영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독고영재 씨는 아마 어느 인터뷰에 가든 그 아버님 얘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얘기들 네. 많이 하죠. 아마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화에 처음 연기자가 됐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당시에는요. 네. 아버님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도 네. 없었고 네. 과연 내가 저분만큼 저렇게 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의심이 됐고 말로는 제가 주위에서 이제 타이에 의해서 야, 넌 아버지가 배우니까 배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하니까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고 뭐 기자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기자가 돼야지 뭐 기자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왜요? 일단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펜이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그 시대가 또 그랬고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렇다면 연기자가 돼야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건 언제입니까? 결심한 건 제가 그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신 것 돌아가신 박암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유치진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밑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그 후에요. 한 1년쯤 지났을까부터 그 연극 작업을 하는 같은 그 우리 친구 선배들 네. 하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까지 경험 못했던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아 연극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 재미라든가 제가 그 깨달음 같은 거 이렇게 그 당시엔 전 그 사람을 조금 우습게 알았었어요. 자만심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하여튼 뭐 웬만한 사람은 전부 눈 밑을 이렇게 보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아니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만심이 누구든지 덤벼봐라. 이길 자신 네. 있다.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냥. 네. 나도 쌈질 많이 하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보니까 그게 힘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참 큰 힘이더라고요. 그 라면 진짜 당시 라면 처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네. 라면 먹고 그 체육관에서 그 매트에서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또 연극 연습하고 막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독불장군처럼 구시다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참 맛을 깨달으셨군요. 네, 연기를 하시면서 네. 영화를 그동안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월에 비하면은 많이 네. 안 한 거고. 처음에 출연한 영화 제가 73년도에 빗방울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빗방울이요? 첫 데뷔작이죠. 전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거를 해서 지금까지 한 32편 정도? 32편이요. 네, 그렇겠죠. 예. 하면서 주로 어떤 역들을 맡으셨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드는 역. 그 당시는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옛날에 뭐 신성일 선배님 그 맨발의 청춘 스타일. 네. 그러니까 청춘 영화가 많았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21살, 2살, 3살일 때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나라 그 영화권이 어떻게 됐냐면 우수 영화 제도 뭐 이래 가지고 그 정부에 도움이 되는 영화, 나라 네. 홍보가 되는 영화. 예, 예. 이 군사물 소위 군인 그렇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문예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 뭐 새마을 영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영화를 좀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도 아버지 영향 때문에 악역을 좀 했어요 초창기에. 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건 잘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좀 날카로웠었어요. 차갑게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줘서 그런 역할을 좀 했고 이제 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좋은 작품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근래에 와서 근래 한 5년 사이에 좋은 네. 작품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조금 그 시사성이 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전에 킬링 필드 같은 거 예. 그런 거 보고 왜 우리나라는 저런 영화를 안 만드냐. 이번에 뭡니까? 그 뭐죠 무슨 리스트죠? 신들리스트. 예. 그런 영화에 출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언젠가는 그런 영화에 주역으로 출연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두 번째 영화 질문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네. 많이 걸려서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그건 그저 콰이강의 다리.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 영화 나와가지고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길바닥 다니면서 휘파람 그 불고 휘파람 다니고요. 불고 예. 뭐 항상 불고 다녔죠. 뭐 따따따따라리리리 예. 뭐 이러고. 근데 언제쯤 보셨어요 이 영화를? 이게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생 시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넘어갈 고등학생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자체가 기억이 막 안 나가지고 이제 어른 돼서 이제 비디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빌려서 또 보고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본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꽤 오래됐죠. 예. 지금 세월이 한 20 몇 년 지났으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잊을 수 없게 만들든가요? 과이강의 다리 그게 그 태국에 있는 그 다리라며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봤어요 그 다리를. 네. 야, 저거는 그 헐리우드 영화라는 게 저렇게 큰 다리들을 하는구나. 예. 그러고 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조만하대요 다리가. 네. 무지하게 실망했어요 아주가. 아유, 독고영재 씨가 무지하게 실망했다는 그 콰이강의 다리.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정말 멋있었죠. 아, 그럼요. 네, 그 콰이강의 다리 중에서 휘파람 소리 들어봐야겠습니다. 콰이강의 행진곡 미츠밀러 합창단의 현지입니다. 방학에도 보충 수업이 있는데 용기 좀 주실래요 하셨죠.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오지영 학생. 이 휘파람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죠. 이렇게 낙천적인 마음으로 보충 수업 즐겁게 받기 바랍니다. 콰이강의 다리 중에서 콰이강 행진곡 즐거운 휘파람 소리를 미츠밀러 합창단이 여러분께 띄워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영화배우 독고영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에 가장 바쁜 배우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 세 편 함께 한꺼번에 네. 촬영하셨죠? 그랬죠. 어떤 영화들이죠? 구미호하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네. 그리고 해적. 근데 세 편을 한꺼번에 찍다 보면 그 캐릭터들이 서로 막 머릿속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나요? 그래서 다행히 네. 그 세 작품 캐릭터가 전부 물론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선정을 했지만은 네. 틀렸어요. 아주 전혀 그 구미호는 코믹한 아주 전사고 네. 그 헐리우드 키드 같은 거는 거의 제가 그 내면의 감정적인 연기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고 해적 같은 경우는 제가 외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 좀 차가운 느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세 개를 선택을 했어요. 네. 틀리죠. 예, 두 편은 촬영이 끝났고 해적은 아직 촬영 중이죠. 찍고 있죠. 예. 그 세 편 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연기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건 어떤 건가요? 역시 지금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그 작품이 제가 굉장히 편하게 했으면서도 힘들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그 내면의 연기를 좀 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눈빛 하나 움직이는 거 그리고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신경을 좀 썼거든요. 네. 일단 그 목소리 톤 자체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 기드의 생애 물론 이제 구미호는 지금 개봉이 돼서 지금 아주 많은 관객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에 뭐 사건 하나 벌릴 것 같아요. 네. 네. 헐리우드 기드의 생애도 7월 30일 날 이제 개봉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두 번째 사건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이 헐리우드 기드의 생애처럼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 같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영화극장 몰래 가가지고 보다가 막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굉장히 많죠. 저희 네. 세대들은. 예. 그 제가 끌려 들어가서 풀려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친구가 네. 얘 누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풀려난 적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진짜냐 예. 그러고 가만히 쳐다보다 이거 닮았네 요거 뭐 네. 이래가지고 풀어주고. 그리고 집 어디냐 그러면 그분들이 극장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집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을 네. 어디다라는 걸. 예. 그래서 집 어디야? 그래서 뭐 어디입니다. 만나보거나 뭐 이랬고 그래. 들어가서 니들 저 몰래 저 밑에 계단 가서 봐. 그럼 계단에서 앉아서 보고 뭐 그랬거든요. 아유, 아버님도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어디다 보려니까. 근데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최고의 오락이 영화밖에 없었어요. 네. 갈 데도 없었고. 예. 그래서 기억나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라고 한다면요?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요. 예, 그거 보셨어요? 그럼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그 멋진 휘파람. 봤죠. 그거. 예. 그 대단했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뭐 흉내 내는 아이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괜히 망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렇죠.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저녁 때 모자 깊이 타고 나오고 모자 쓰고 예. 괜히 담배 삐딱하게 물고 예. 그 흉내 많이 내는데 그 특히 이제 휘파람 소리 나오고 그 음악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 세대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전부 처음엔 야 그랬을 거예요. 지금 클린트 이스트우드 지금 모습하고 뭐 전혀 틀린 모습이니까 네. 네. 기억에 그게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예. 영화가. 그러니까 몇 편 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뒤에도 한 예. 10편도 나왔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언제쯤 보셨어요? 요것도 그때죠. 그때 이제 학창 시절인데. 예. 제가 막 잘 잡히고 그런 데 네. 들어가서 그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역시 보다가 잡히셨어요. 선생님은. 예. 네. 그, 선생님들 그 피해서 도망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몰래 가가지고,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네. 딱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야, 나왔다.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스릴이 있었어요. 네. 아주. 그래서 아마 더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독거영재 씨의 잊을 수 없는 영화. 제가 정리 다 하죠? 예. 세 번째 영화, 황야의 무법자 중에서, 저도 이거 휘파람 열심히 따라 해봤습니다. 방랑의 휘파람 들어보죠. 세이라, 세준아, 경훈아, 나 드디어 방송국으로 진출한다. 네, 진출하셨네요. 세화고등학교 3학년 배지인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고3인 저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셨는데 We can fight이라는 이 주문 같은 것을 들으니까 막 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황야의 무법자 중에서 방랑의 휘파람 띄워드렸습니다. 독고영재 씨와 함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내 인생의 영화 한다면 독고영재 씨 어떤 영화를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화죠. 우리 영화 중에서도 하얀 전쟁. 네. 여기서 그 악역으로 출연하셨죠? 근데 악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연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전쟁이라는 게 어차피 누가 양민이고 누가 군인인지가 분별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월남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가다 보면 농민인 것 같은데 잡으면 베트콩이고 또 뭐 베트콩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농민일 수도 있고 네, 비슷하니까. 제가 뭐 악역이라고 뭐라고 본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네, 악역이 그야말로 자신의 개성과 연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저놈은 너무 그 앞에 나서 한다. 네. 저는 좀 나쁜 놈 같다. 뭐 이 네. 정도죠. 그러면 예. 악역인데 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예. 고생 많이 했죠. 그 하고 나서 예. 욕도 좀 맞았고 많이 나쁜 놈이라 소리도 듣고. 근데 저는 그 언제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상황이 전쟁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를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영화로 꼽으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월남 우리가 전쟁을 했던 그 네. 나라에 가서 촬영을 했다는 거고 두 달 반 동안 진짜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가 뭐 막 독 전갈들이 그냥 옆에서 막 지나다니고 진짜 그러면요 예 우리가 그 전갈들이 밤에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들판이니까 예. 밀림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조명을 하나 켜놔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앉아있다면 이렇게 켜놓는데, 그러다가 이제 준비한다가 동시에 조명을 쫙 켜면은, 뭐 여기저기서 툭툭툭툭 막 나와요. 그 전갈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나오고, 뭐 머리 쪽에서 나오고, 근데 거기에 그냥 좋다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놀았어요. 한 시간씩. 전갈이 네. 박수 오면은, 네. 빨리 사망하는 건 한 30분 안에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대요. 정말 전갈 종류도 뭐 이 베이지색이 있고 아주 진한 그 뭐예요 그 흑색깔 같은 네.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쏘이거나 뭐 다친 사람들 없었어요? 군대 없었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뭐 없어가지고 행운이라 그랬고 네. 뭐 늪 같은데도 우리는 늪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월남 친구들이 거기가 늪이다. 야 근데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뿌글뿌글 올라와요. 이렇게 뭐 네. 느낌은 오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안 들어간다 해서 물어보면은 걔들이 몇십 년 동안 낙엽이 쌓였다 이거죠 거기에 그 이제 그 동안에 네.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게 한 4, 5미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낙엽 자체가 그게 완충 역할을 해서 안 빠진다고 이제 그쪽 애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한테 바보래요 바보. 니들 한국 사람들 바보라고 저 위험한 날 왜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이런 데서 왜 촬영을 하냐고. 그래서 네. 미국의 그 돈 많은 미국의 이 헐리우드 업자들이 왜 월남 같은데 현지 촬영 장소에 가서 안 했는가를 알았어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군요. 그 친구들은. 예.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랬죠. 그 영화입니다. 하얀 전쟁의 메인 테마 한번 들어보죠. 카인의 기도문. Thank you. 정말 아까 전에는 독점거리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나마 이 뒤에 있는 부드러운 테마가 좀 마무리를 해주네요. 하얀 전쟁의 메인 테마 카인의 기도문 들어봤습니다. 독고영재 씨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영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독고영재 씨가 영화를 쭉 하시면서 우리 영화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네. 그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화인 자체의 그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간에 가장 이제 지금 영화가 발전하는데 우선 현실은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큰 힘으로 밀어줘야지 영화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진짜 100% 이상의 노력을 하거든요. 누구든 간에. 근데 결국에는 그 뒷힘을 밀어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져요. 외국 영화하고 싸워서도 지고 간혹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이겨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한 10개 가지고 싸운다라면 최소한 한 6, 70%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영화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겠고 특히 이제 검열. 네. 이제는 제 생각엔 나이 어린 아이들도 이게 나쁘다 좋다는 판단을 다 해요. 그리고 이것이 흉내를 내야 될 건지 흉내 내서 다치는 아이들 정도는 전 한 6살, 7살 그 정도 이하 아이들 네. 그 이상만 돼도 웬만한 건 위험한 건 흉내를 안 내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도 많이 좀 바뀌었으니까 영화 검열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한국 영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부 측에서 좀 풀어서 만들어주시고 특히 이제 영화인들은 우리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연세가 들면서 그 경력인데 예술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그쵸? 많은 경력을 쌓은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도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짜 밥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우리가 아 저분들한테 우리가 배웠지 그러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젊은 아주 나이 어린 배우들만 좀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많은. 지금 뭐 한 달, 석 달, 여섯 달 이 정도만 반짝거리고 일단 뭐 챙김은 그만이다 쪽으로 전부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적인 영화 안목을 봐서도 우리가 영원히 외국 영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가면은 뭐 앞으로 100년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안 되고 네. 원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나라의 크기와 예. 또 그 나라의 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차이가 너무 엄청나니까 수서부터 벌써. 자, 그러면 이런 영화계에 바라는 마음 말고 또 스스로 자신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후배들한테 지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아, 저 형도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저 형도 네. 한 20년 고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한 10년 지금 고생했는데 한 10년 더 참지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주위 후배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서 그 영화 하니까 영화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막 난리 쳤는데 형 보고 나서는 해라고 그런대요. 영화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갖다 핑계를 형 핑계를 댄대요. 영지 형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말해. 지금 저 보라고 말이야. 그 부모들이 그래. 넌 기권해야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러고 네. 예, 이해를 해준다 그러대. 그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용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정말 중요한 저로서는, 일이죠. 예, 아주 고맙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네. 항상 그 힘을 줄 수 있다면은. 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좋은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마지막 영화 말씀을 해주시고 끝맺어 주시죠. 이 마지막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 우리나라에는 사랑과 영혼이란 제목으로 네. 나왔죠. 고스트요? 네. 거기에 이제 언체인 멜로디. 네. 그 음악이 사실 이 음악을 제가 옛날에 제가 DJ를 좀 했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아, 예. 예. 그 종로에서 좀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 언체인 멜로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킹 크림슨의 에피탑 같은 거 이런 것들 참 좋아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근래에 이제 그 사랑과 영혼으로 영화에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그 저하고 약혼한 지금 저하고 결혼할 친구하고 예, 가서 올 봤죠. 11월에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가서 봤는데 네. 영화 자체는 이제 그 역시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음악이 그 영화에 한 진짜 60, 70% 이상을 예. 살려준 것 같아요. 뭐 음악뿐이기 있어요. 옆에 좋은 님이 있는데 영화 내용은 상관없이 여하튼 간에 아니 그 영화 보는 했죠. 동안은 옆에 있는 사람 생각 못 해봤어요 이제. 자 여하튼 간에 정말 좋은 분과 함께 본 영화 음악도 좋았던 영화 사실 내용도 로맨틱하고 좋았죠. 예. 네. 독고영지 씨 오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음악 함께 듣고 가시죠. 네. 사랑과 영혼 중에서 Righteous Brothers가 부르는 Unchained Melody 띄워드립니다. 부산 동구 좌천사동의 장지수 학생 어머니와 함께 들어주시고요. 경북 금릉군의 이혜정 씨, 전북 전주의 이연아 학생 여러분 모두께 띄워드립니다. 이 음악과 함께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은님은 물러가지요. 편한 밤 되십시오.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